무명이었던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정상의 자리를 지키던 선수가 하위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경기 때는 잘하다가 막상 큰 시합에서는 번번이 실수를 한 선수도 있고 몇 년 만에 눈물의 재기에 성공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폐막됐죠. 스포츠도 그렇지만 우리 생활도 그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찬사를 받는가 하면 질타를 받기도 하고 또 수많은 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영광의 메달이 되거나 그런 거겠죠. 하지만 1등 자리 차지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작이나 입선, 참가상 이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Lollipop, 코데츠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은 저에게 봄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릉 포남동 14통 5반의 성진규 학생, 그리고 같은 1학년 5반 친구죠. 강릉 노암동의 이세철 학생. 1학년 5반 문집을 보내주겠다고 저번에 저에게 편지를 주셨었는데요. 그 문집이 지금 도착했네요. 오늘 봄빛이 가득한 날이었는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 한 달이 끝나는 날이고 저 나름대로 의미가 많은 날인데 이런 문집 선물까지 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성이 가득 담겨있는 그야말로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제가요 다 읽고 나서 좋은 글들 FM 영화음악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봄 선물이에요. 서울 성북구 정릉 1동의 박기은 씨. 스무 해하고도 지난 몇 해를 여자로서 보내온 제게 이성으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픈 일은 홀로 떠나는 긴 여행입니다. 어쩌면 그건 젊은 날의 초상의 주인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힘겨운 서글픔으로 때로는 절망의 끝에서 길을 찾는 나그네의 기쁨처럼 그 설레이던 지난날의 기억 때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든 삶에 주어지는 고뇌의 몫에는 차별이 없건만 어째서 돌파구로 찾고자 하는 몸짓엔 제약이 이렇게 많은지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대립이 아닌 진정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꿈이 너무 큰가요? 영화 미션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보를 동화처럼 예쁜 마음을 지닌 친구 성아와 규현, 또 졸업을 앞둔 지연이와 얼마 후 첫 울음을 터뜨리게 될 조카 구미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기은 보냄. FM 영화음악입니다.

광주의 세로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 곡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소니 퀸이 주연한 히라빈 조르바의 테마를 날리다가 노래로 불렀습니다. 늘 테마 음악만 듣다가 이렇게 노래로 들으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죠. 이 안소니 퀸, 오스카를 두 번이나 손해진 엄청난 노배우죠. 이 안소니 퀸은 요즘에 화가로, 조각가로 이렇게 왕성한 창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가 자신의 자질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기력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폴 뉴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폴 뉴먼은 뭐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상복 있는 영화 감독의 성공적인 사회 활동가. 이런 경력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카레이서라는 명성까지 함께 얻고 있습니다. 또 미키 루크는요, 지금 프로 권투 선수로 새로운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스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도 하는데요.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제인 러셀이나 달리 파튼의 가슴, 말레네 디트리의 다리, 프레드 아스테어의 발, 여기에 매겨지는 특별한 가치처럼 이 목소리나 노래 솜씨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럽 각국의 스타들이 들려주는 색다르고 진기하고 또 독특한 노래 솜씨를 통해서 스타의 새로운 매력을 한번 발견해보기로 하죠. 먼저 1956년 영화 하녀에서 주제가 만보 바칸을 불러서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명여배우 소피아 로렌부터 시작할까요? 자, 소피아 로렌은 1934년생이니까 어느새 예순의 나이네요. 배우의 명성은 아무리 화려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흘러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피아 로렌은 한 사람의 평온하고 행복에 가득 찬 아내, 또 어머니의 모습으로 새롭게 서 있습니다. 자, 그녀가 1960년 26살 때 지금은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피터 셀러스와 공연한 영화 남편을 구합니다. 이 영화에서 피터 셀러스와 함께 부른 코믹한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 곡 들려드릴게요. Goodness Gracious Me. 이걸 어쩌나 들어보시죠. 오, Doctor, I'm in trouble. Well, goodness gracious me. For every time a certain man is standing next to me, a flash comes to my face and my pulse begins to race. It goes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m, boom,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Well, goodness gracious me. How often does this happen? When did the trouble start? You see, my stethoscope is bobbing to the throbbing of your heart. What kind of man is he to create this allergy? It goes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m, boom,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Well, goodness gracious me. From New Delhi to Darjeeling, I have done my share of healing, and I've never yet been beaten or outboxed. I remember that with one jab of my needle in the Punjab, how I cleared up beriberi and the dreaded dysentery. But your complaint has got me really foxed. Oh. Oh, doctor, touch my fingers. Well, goodness gracious me. You may be very clever, but however can't you see? My heart beats much too much at a certain tender touch. It goes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m. I like it.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Well, goodness gracious me. Can I see your tongue? Nothing the matter with it. Put it away, please. Maybe it's my back. Maybe it is. Shall I lie down? Yes. My initial diagnosis rules out measles and thrombosis, sleeping sickness, and as far as I can tell, influenza, inflammation, whooping cough, and night starvation. And you'll be so glad to hear that both your eyeballs are so clear that I can positively swear that you are well. Put two and two together. Four. If you have eyes to see, yes, the face that makes my pulses race is right in front of me. Oh, there is nothing I can do, for my heart is jumping too. Oh, we go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m, boom, boom, booty, boom, booty, boom, booty, boom. Goodness gracious. How audacious. Goodness gracious. How flirtatious. Goodness gracious. It is me. It is you. I'm sorry, it is us. Ah. 맨 끝에 뽁 하고 터지는 소리가 아주 경쾌한데요. 전북 청주의 임선아 씨, 서울 구로구 개봉삼동의 박은진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코믹하고 약간은 그 요요한 목소리이기도 했는데요. 소피아 로렌과 피터 셀레스가 함께 부른 Goodness Gracious Me, 이걸 어쩌나. 자, 이 노래는 비디오로 나와 있는 영화 스캔들에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파이 사건, 프로퓨머 사건을 다룬 영화죠. 스캔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끊임없이 결합하고 또 이별하고 그러는 것이 보통 영화계의 애정 풍속도인데요. 그런 곳에 보면 이 소피아 로렌은 확실히 예외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우로서 직업에 충실했고요. 또 이탈리아의 제작자 카를로 폰티와 결혼한 이래 20년 동안 영화만큼이나 아주 건실한 가정을 이루어왔으니까요. 참 겉보기와는 다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스타로서 이렇게 그 평온한 행복을 맞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자, 하지만 예전에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값진 단순성으로 똘똘 뭉친 여인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던 브리지트 바르도의 경우는 소피아 로렌과는 정반대입니다. 소피아 로렌과 동갑인데요. 브리지트 바르도는 결혼생활 세 차례, 또 결혼을 앞둔 유명한 동거생활, 이렇게 여러가지 스캔들을 뿌리면서 섹스에 화신다운 면모를 과시했지만 73년에 결국 쫓기듯이 영화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총을 가진 사냥꾼에게 잡힌 야생동물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기자들의 카메라야말로 바주카포와 같았다. 브리지트 바르도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스타로서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또 특히 그 또 다른 섹스 심볼인 마릴린 몬로의 비극적인 종말이 아마 그녀를 음악에서 떠나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 소피아 로렌처럼 이제 60살을 맞은 브리지트 바르도, 지금 유일한 사랑은 네 발 달린 짐승들입니다. 어느새 그 아름다웠던 눈과 입원 저리에 굵은 주름살이 패였는데요. 브리지트 바르도가 1961년 27살 때 마르첼로 마스트로헨니와 공연한 영화 사생활에서 직접 기타를 치면서 노래한 샹송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마치 섹스 심볼인 베베의 그 자신을 노래한 곡 같은 그런 가사입니다. 시도니는 애인이 많아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자신 있게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시도니는 애인이 많아요. 옷을 안 입는 게 그녀의 멋진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거미줄의 거미처럼 금발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빛나는 눈길에 불쌍한 나비가 날아가죠. 자, 베베가 부릅니다. 시더니 시더니 a plus d'un amant c'est une chose bien connue qu'elle avoue elle fièrement Sidonie a plus d'un amant parce que pour elle être nue est son plus charmant vêtement c'est une chose bien connue Sidonie a plus d'un amant Elle en prend à ses cheveux blonds comme à sa toile l'araignée prend les mouches et les frelons elle en prend à ses cheveux blonds vers sa prunelle ensoleillée il vole pauvre papillon comme à sa toile l'araignée elle en prend à ses cheveux blonds Elle les mène par le nez, comme fait, dit-on, le crotal des oiseaux qui l'a fasciné. Elle les mène par le nez, quand dans une moelle étale, sa langue à leurs yeux étonnés, comme fait, dit-on, le crotal, elle les mène par le nez. Elle en attrape avec les dents quand le rire entr'ouvre sa bouche et dévore les imprudents. Elle en attrape avec les dents sa bouche quand elle se couche reste rose et ses dents de thym. Quand le rire entr'ouvre sa bouche, elle en attrape avec les dents. Sidonie a plus d'un amant qu'on le lui reproche ou l'enloue elle s'en moque également Sidonie a plus d'un amant aussi jusqu'à ce qu'on la cloue au sapin de l'enterrement qu'on le lui reproche ou l'enloue Sidonie aura plus d'un amant 가사의 내용상 학생들한테 띄워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래도 2학년이 돼도 열심히 하십시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윤성 학생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사가의 이정은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사생활 중에서 브리지트 바르도 베베가 부른 시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성격 배우로 쿠르트 율겐스라는 명배우가 있었어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40대 이상 되신 분이 계시다면 1957년에 로버트 미첨이 나온 전쟁 영화 상과 하,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 아버지도 가끔씩 이 방송을, 제 방송을 듣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쿠르트 율겐스는 이 영화 상과 하에서 미군 구축함에 쫓기는 이지적이고 날카로운 독일군 유보트 함장으로 나왔습니다. 또 상과 하 말고도 악의 결산이라든가 사상 최대의 작전 엘 알라메인 공군 대전략 니콜라스와 알렉산드라 로드짐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렇게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해서 명성을 높였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상과 하에서처럼 나치스 장교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해서 제2차 대전을 다룬 전쟁 영화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각광을 받았죠. 쿠르트 율겐스는 또 지난 79년에는 반란자들의 달콤한 입김이라는 소설을 써서 독일 문단과 매스콤에 아주 센세이너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3년 이에는 보컬 그룹 브래드 히트송 이프의 시를 아주 중후하고 개성 있는 목소리로 낭송한 토크성 음반을 발표해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프는 미국의 대머리 스타 텔레 사발라스의 토크송으로도 널리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은 쿨트 율겐스가 독일어로 들려드리는 이프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의 목소리입니다. In Bildern reden kann. Warum kann ich dann nicht malen? Ein Bild, das dich beschreibt, vor dem man stehen bleibt. Und wenn ich weiß, wie viele Wege möglich sind, warum gehe ich denn einen? Geh deinen Weg mit dir und weiß, mein Platz ist hier. Und wenn mein Tag, und wenn mein Tag am seidenen Faden hängt, das Netz, das meinen Fall auffängt. Wenn ein Mann zwei Leben haben könnte, zur gleichen Zeit, ich teilte sie in eins, das mit dir wacht, und eins, jede Nacht. Wenn die Welt sich schlafen legte, müde, zu müde, um sich noch zu drehen, ich drehte mich um dich, wie eine Welt für sich. Würde der Himmel dann Stern für Stern ganz kalt vor dir und mir machte sein Ende Halt. 졸업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허전하다. 요즘은 대화할 친구가 별로 없다.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저에게 토로해 주셨는데요. 도봉구 미아팔동의 박선경 씨. 좀 어떠셨어요? 이 음악이 박선경 씨의 마음과 좀 맞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요. 이프를 독어로 부른 쿨트 율겐스의 웬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발라스와는 좀 다른 맛을 풍기죠. 스타의 인생. 오늘 그 스타가 들려드리는 노래를 쭉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타의 인생이란 한때는 세인의 관심 속에서 아주 화려하게 떠오르고 화제거리가 되지만 그것은 순간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은 관심보다도 그 정도가 더 심한 무관심 속에 덧없이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스타의 삶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세계 영화 팬들에게 그때의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또 여전히 매스컴에 관심이 되고 있는 스타 잔느 모로입니다. 어느새 65살 그저 옛 추억이나 반추하고 있을 나이에도 그녀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워리스 후세인 감독의 코미디 영화 여름의 집에 출연해서 노년에 들어 더욱 원숙해진 연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전음으로는 프란스 누벨버그의 명작인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연인들, 줄과 짐, 또 대열차 작전, 몬테월슈 같은 수준 높은 영화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줬고요. 빛, 사춘기, 이런 영화는 직접 감독하기도 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화인에 머무르지 않고 샹송 앨범을 발표하기도 해서 샹송사에도 아주 굵은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잔 모로의 삶은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한 치열한 삶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65살이라는 나이가 약점으로서가 아니라 연륜으로 이제는 다가가고 있는 잔 모로. 그녀는 철두철미한 직업정신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 그야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겠죠. 자, 잔 모로의 분위기 있고 개성 있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인디아송에서 그녀가 직접 부릅니다. 인디아송.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박희련 씨, 보현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청주 가경동의 황현주 씨, 윤정희 은희미의 유미와 이 곡을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죠. 귀여운 여인 중에서 로렌 우드의 Fallen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루도 안동에서 김원현 씨가 친구 기범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김덕영 씨, 재화와 듣고 싶다고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느낌을 가득 전해주는 그런 음악이었죠. 자, 26살의 아가씨, 이분이 누구신가요? 전북 전주 인후일동의 이지연 씨. 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모험자들을 신청해 주셨네요. Les Aventuriers, 로베르 앙리꼬 감독의 67년도 프랑스 영화죠. 리노 벤츠라와 알랑 드롱이 두 친구로 나왔고요. 조안나 심커스라는 여배우가 이들과 함께 해저에 가라앉은 보물을 찾는다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는데, 조안나 심커스는 한때 그 미국의 흑인 배우 시드니 포이티에와 결혼을 해서 한참 하자였죠. 흑백이 만났다 해서. 자, 남자가 된다면 어머니와 아버님을 든든하게 해드리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신 착한 딸 이지연 씨 들어주십시오. 모험자들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테마입니다. chestnut tree, the wishing well. 노래가 전주완 산구 효자동의 강정명 학생의 마음인가요? I'll be seeing you, 영화 Shining Through, 사랑의 용기 중에서 The Other Harrison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내는 사연이 많네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최송아 양, 군대 가는 오빠를 떠나보내면서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김지연 씨는 친구 유승이가 이민 가니까 섭섭하다고. 또 광주 서구 백운이동의 박인구 씨는 겨울을 보내는 마음을. 경기도 여주군 전봉사리의 안경현 학생은 1학년 숙반 모든 사람들께 화이팅 외쳐달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은 하루가 한 달이 접어드는 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한 달. 3월의 첫날이죠. 자, 3월의 첫날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이틀의 남승춘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로키의 테마 Gonna Fly Now 들으면서요. 저는 씩씩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